소슬 바람과 우레 그댈 만났지. 아무것도 몰랐어 그땐 그랬지. 이 속인 내 얼굴 붉어졌었네. 꿈꾸던 내 마음 낙엽 따라 이제는 알아요, 정말 알아요. 그건 거짓말 믿진 않아요. 붉어진 내 마음 두근거렸죠.